잔인한 햇살에도 그 봄은 아름다웠어. 숨죽인 들판 위로 꽃잎은 붉게 피어나 끝없이 긴 밤에도 나를 덮은 건 푸르름이라. 다시 떠나리라. 모든 바람이 못 잇나 그리움이 허락될 그날 거칠 게 없는 마음으로 널 삶의 끝에서 어쩌면 오지 못할 그날 잠들지 않는 이름으로 널 여기 삶의